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, 이제 부르지 않으리. 애써 다짐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문을 쳤는다. 이혼 사람아, 정든 사람아, 어디서 무엇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 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,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겐 전부야. 다시 돌아와. 다시 나의